나간 너 잊지 못해 오늘도 불러보네 가버린 너 찾을 순 없어 난 몰래 흘리는 눈물 동그란 내 얼굴 낙서장에 그리면 이대로 보낼 순 없어 바보처럼 후회하면서 난 몰래 흘리는 눈물 동그란 내 얼굴 낙서장에 그리면 이대로 보낼 순 없어 바보처럼 후회하면서 난 몰래 흘리는 눈물